밤이요 큰 밤이요 바람 부노나 어사돈네 하돈네 금밤이요 그래 삶은 밤이로구나 구경을 가세 구경을 가세 금강산으로 에라 산구경 가잔다 어사돈네 하돈네 금밤이요 이러구나 달맞이 갔세 달맞이 갔세 강릉경 더대에라 달맞이 가잔다 얼싸돈네 하돈네 밤 밑에는 낙엽이로구나 싸돈네 하돈네